HUBS. HU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HU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HUBS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세계 첫 AI 안전정상회의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AI 안전정상회의의 계획과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학교폭력 가해 연령대가 낮아진 사건입니다. 관련 통계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안전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정부가 AI 안전정상회의를 주최하는데요. 컴퓨터공학의 발상지인 영국 버킹엄셔주 블레츌리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에 속한 국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고위 정부 인사, AI 기업, 그리고 전문가가 모이는데요. AI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논할 예정이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네이버에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여하고요. 삼성전자에선 전경훈 DX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 겸 삼성 리서치장이 참석에 의견을 내기로 했죠. 업계에선 AI 기술 분야 대가가 모여있는 자리에 한국 기업 두 곳이 초청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강력한 AI 기술을 갖춘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안전한 AI를 위한 국제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국제적인 AI 규제 논의에 네이버와 삼성전자도 합류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내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죠. 또한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은 네이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자연어 처리 학회인 ACL2023에선 팀 네이버의 초거대 AI 윤리 관련 논문 7개가 대거 채택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와 신뢰성 있는 초거대 AI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죠. 네이버는 AI 관련 문제 국제연대의 일원으로 국내 AI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관련자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에 검거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1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 즉 5%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7.2%였고 지난해는 9.7%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 달했습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증가했죠.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졌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는 사례도 증가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 상담 이슈 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수가 35%가량 늘어난 때 초등학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학생도 41.1%가량 급증해 갈수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죠.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0일 허브스브리핑에선 세계 첫 인공지능 안전정상 회의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초청받은 일과 학교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진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중심에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입니다. 야외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